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신랑망,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스, 영국 신문 데일리스타와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연회, 백두산 체수고 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와 이스파니아 바스코 주체사상연구소조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연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보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